Hubs News. 안산 인재 육성 재단 제1회 장학생 수기 공모전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8일 월요일부터 9월 27일 수요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안산 인재 육성 재단 선발 장학생입니다. 장학금 사용에 대한 수기를 통해 시상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 인재 육성 재단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성동 캠퍼스 타운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 안내입니다. 9월 22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우리 학교 HIT B224호에서 진행됩니다. 스타트업의 트렌드와 관련하여 특강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 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융합원 계약직 직원 채용 안내입니다. 대졸자만 지원 가능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 및 관련 직무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접수기간은 9월 26일 화요일 정오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짜장면과 삼계탕을 비롯한 외식 품목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민들이 자주 찾는 외식 품목 8개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10% 올랐다고 합니다. 짜장면의 평균 가격은 약 7,000원으로 1년 전 6,300원에 비해 700원가량 올랐습니다. 이 밖에 냉면, 김밥 등도 5% 이상씩 상승해 물가 상승의 폭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19일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응급차도 불렀으나 이 대표의 거부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더 단식을 이어갈지,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파업이 오늘 오전 9시에 종료된 가운데 코레일이 오늘 중으로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90%로 예상하고 있고 출근 및 퇴근 시간 열차 운행률은 95% 이상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코레일은 KTX는 오늘 오후 5시, 화물열차는 오후 6시, 수도권 전철은 밤 9시 전후로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업이 연장되거나 철도 운행 정상화에 비상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1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재웅, 기술의 백다연, 담당의 지민주였습니다.